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평안한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같이 계속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상고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어제와 같은 본문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이고 그렇게 반복해서 증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더 깊이 있게 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이 되고 또 좋은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17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이다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과연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자 애써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이렇게 애쓰면은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는 특징들 또 몇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알고도 알면서도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고도 약하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렇죠? 오늘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자신의 형편을 알면서도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 그리고 어떤 실력,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면 당연히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으나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성취하는 능력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 형편, 내 처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 즉 자신의 몸을 통해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례에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부를 통해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인간적으로는 어쩌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처럼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위대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 또 이래서 저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알면 포기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왜 언제 생기냐면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어떤 기준 있죠? 그것이 뭐 믿음의 기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어떤 믿음의 기준, 자신이 소유한 믿음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할 때에 생기는 그런 심적인 현상,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의심 아니겠습니까? 네. 탁 의심이라는 것에 탁 부딪히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을 넘어서지 못할 믿음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탁 의심이라는 것에 탁 부딪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믿음의 기준 너머에 있다. 그렇게 그냥 보았다는 것이죠. 사실상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믿겠습니까? 예? 모든 현실과 상황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이야 간단하죠.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짧은 문장으로 했지만 이게 어디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또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과연 누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으며 또한 설사 자신은 믿는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믿어줄 사람이 또 어디 어느 사람이 또 이것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믿음을 주장함에 실패하기 참 십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보여지는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주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분명히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마리아도 그렇고요. 또 한 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다면 베드로의 믿음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된 것도 무엇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걷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가 의심할 때에 어떻게 의심이 드는 순간에 바다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4장 그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책망이 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믿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늘 의심의 그 터울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이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면서 우리도 알면서도 약하여지지 않는 그런 믿음, 결코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여 연약한 처지를 알기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포기하고 좌절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는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의 후손답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